조선노동당창건 일어난돌세즈마요 러시아, 체스코, 방글라데슈에서 경축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창건 일어난돌 성대의 경축, 조선노동당 깃발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체스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타도제국주의 동맹기월송 90돌세에 점하여 주체사상위원구 핀란드 전국위원회, 볼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도이출란드 연방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협회, 조선과의 진선협회 볼스가지부, 파키스탄 주체연구회, 말레이시아 맥스캠포트롤리엄회사 사이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